한 꽃을 냈고 별처럼 슬픈 찔냇꽃 달처럼 서러운 찔냇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하얀 꽃을 냈고 순박한 꽃을 냈고 별처럼 슬픈 찔냇고 달처럼 서러운 찔냇꽃 찔냇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냇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냇꽃